시 한양에 등극 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왕십리 정녕유 동구 말리는 백호로다. 종남 산안 산대구 과천관 악산 화산이 비쳐 공작궁 수구 막고 한강 수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잔디 자익은 사바세계 남천은 무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밤내 각가 중에 국권명량에 붙여 슬하자 숨거나리고 해로 대견을 누려 살제 몸중살 없을 소냐 몸중살 불고 가자. 살이요 부모 돌아가 몽상살 홍상일버가 상살이요 버상버슨이 탈상이라. 장인삼촌 목재살이요 동해방내 불란살이라. 이웃지간의 회살살 도정난대 실물살 흙을달아 도살인디 돌달아 석살이라. 산나무는 복신살이요 지군나무는 동토살이라. 용왕살 적간마당에 벼락살이요 한마당에는 휘룡살 지붕마루 용중살 루대청의 성주님살 현동방의 글웅살이라. 안방상칸 접어들어 이벽저벽의 벽화살이요 내외지간의 공방살 악인한대 삼신살 밭대 밑에는 농마살이요 내금신조왕신이요 내금신조왕신이라. 84,000조왕대신 다궁이는 금덕기 불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가루뚝에는 새요각시 궁극팥떡맛대장군 살강 밑에는 땡그랑각시 일책살이 몰아다가 금정성대를 바쳐 원강의 소멸하니 중국원명 대한민국 각내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로고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바로 하니라. 1년도에 풀고 가자. 정치월이 8월 3구월 40월 오동제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60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디주야 하고 24식 70대 때 드는 액을 갈고리로 풀고 가자. 3월에 삼진날 은자초리 막아내고 3월에 드는 해 가빈 4월 첫 파일날 석가열에 부처님 관능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해 5월에 단오명절 오그홍 사민들 오락가락 추천하듯 그대줄로 막아내고 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해 7월에 질석일이요 현우직녀 상봉일이라 우후작교 다리 놓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윗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부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주를 많이 빚어 서유세님 오셔다 세남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2월에 삼달이라 좋고 좋은 날을 가리워서 고사시루로 막아내고 푹 퍼지고 준비되면 등하에 들며 이리저리 우편들이니 군잡기가 는장기 뜨거운 가죽 뒤집어쓰고 해 뜨겁다 잘 나간다 동짓달 드는 액은 섯달의 금음나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섯달에 드는 액은 대년정을 열라 흔나루 박정희의 지역 백지 한 장에 들들 마라 막걸리 한잔 웃진 처석 원강의 소멸하니 풍으로 가면 재수 소망 서로 가면 망구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면 오복만복을 누려 살제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과 뜻 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바로 하니라.